9월 6일 화요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삶의 기준 되게 하소서.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하나님의 판단과 보상.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외적 조건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선악에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주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짝으로 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느 집안 자녀다,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외적 조건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믿음을 갖춰야 합니다. 율법과 양심의 법에 따른 심판. 모든 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실 것을 포함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말씀과 양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두려운 심판 앞에 서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실천적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선을 행하는 믿음과 복음 전파. 한 운동선수가 같은 팀 선배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선배는 그에게 힘든 규율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선배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인내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그는 선배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인내하며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렇게 힘든 한 시즌이 끝난 뒤였습니다. 선배가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마음이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생깁니다.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악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회 사역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간에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때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홍민기의 하나님 중심. 한절 묵상. 구원은 착한 생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특권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선을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습관적 행위는 그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일상의 모습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안에 깊이 체화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에 깨끗한 양심으로 반응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